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청비서는 없이 모시고 주청용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의 상세한 요지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